듯 말 듯 가물거리는 안개 속에 쌓인 길 잡힐 듯 말 듯 멀어져가는 무지개와 같은 길 그 어디에서 날 기다리는지 둘러보아도 찾을 수 없네 그대여 힘이 되주 나에게 주어진 길 찾을 수 있도록 그대여 길을 터주 가리워진 나 가득하기만 한데 이끌려 가득 떠나는 이는 제 갈 길을 찾았네 손을 흔들며 떠나보낸 뒤 외로움 Thank you.